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째쯤에서 졸세 위인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서인 김일성 전집 중법판 제1권을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김일성 전집 중법판 제1권에는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15 1926년 10월부터 주체 22 1933년 2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역사적인 연설, 결론, 담화 등 96권의 고전적 노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